찾아 들어 상처 난 내 사랑은 눈물뿐인데 아 타버린 연기처럼 자취 없이 떠나버린 그 사람 마음 돌아올 기약 없네 눈물이 빗속에 하염없네